우리나라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여명거리 건설장에 수천 톤의 철강재를 보내주어 건설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했으며 수산성 바다 양어국을 비롯한 각지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바다 양어에 적합한 동서해의 여러 적소에 수십 개의 그물우리를 설치하고 많은 물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경공업성 산하 각지 공장들에서는 200일 전투에 들어와 50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력 진안을 장안 도입했으며 500여 종의 설비 부속품과 130여 종의 원료 자재들을 국산화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